내가 있으니 어디 힘들리네 뭐 둘 곳이야 없으리 하루 해가 저문다고 올 터이냐 그리도 내가 잤더냐 별이 지는 저 산나무 내 그리 쉬어가리라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부르마 내 몸씨로 떠나가련다 지고 달이 뜨고 그 아래 내가 숨쉬니 어디 힘들리네 뭐 갈 곳이야 없으리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렴아 하늘아 부르마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